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과 이에 대한 저국 해방 전쟁 승리 68세 점하여 민족공고노동당 총비에서 지미 끼꼬니가 7월 2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서 단번 성공한 것은 선대 수령들의 선군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오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영도와 강철의 의지가 나온 이를 때 사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